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생각. 아니.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이만을 생각하니.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인정의 세기. 날씨가 정으로 따뜻한 미소 어쩌면 그리도 뜨거우실까 사랑에 불타는 심장 모르게 끌리었네 불같은 인숙미에 어쩌면 그처럼 다시 마실까 인민을 돌보는 손길 어쩌면 그처럼 가슴 울릴까 정담아 하시는 말씀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고백 마음이 끌려 따르는 긴장 전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그 요정의 마음이 끌려 따르는 긴 속은 통지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